없잖아. Oh girl, oh girl. 너를 정말 사랑했어. 죽을 만큼 맡겨줬는데 그럼 네가 날 버렸어. Why my girl. 인사도 없이 흔들렸던 네 맘 알아. 두근댔던 시간 가고 마음 아파 난 잠도 안 와. Oh 난 네가 미워. 먹고 자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.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지금 전폐해 불면증에 내게 네가 남기고 가서 못참 고맙다. 만나는 사양할게 사실 나 속 터지니까. 그래 솔직히 지금 기분도 참 뭐 같으니까. 아요 나 보고 뭘 어쩌라고. 고마 방방대라 안 그래도 난 복잡하니까. 흔들렸던 네 맘 알아. 두근댔던 시간 가고 마음 아파 나 잠도 안 와. Oh 난 네가 미워. 먹고 자고 또 뒤척이다가 정만 울려대 빵빵 내 yeah. 출발은 기본 고속도로 왕야운 내일 20이라도 벌어볼까 해나 모르겠다. 들켜만 쳐봐라 난 그냥 늘었다. 미쳐버리는 척이라도 해야 내가 돌아올까. 사태가 심각해 근처 왕경 다리를 찾아 그래 맞자 소리만 빡 지르고 말겠지 오가.